동화 한국어 버전 부지런한 제빵사 아주먼 옛날 어느 마을에 사탕과 케이크를 잘 만들기로 아주 유명한 맨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특히 딸기와 초콜릿 컵케이크를 잘 만들었죠. 맨디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고 가장 좋은 재료만 사용해서 만든 신선한 케이크만 팔았어요. 문 닫을 시간까지 남아있는 케이크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다음날 다시 케이크를 만들었죠. 사람들은 맨디의 제과점으로 모여들었어요. 세상에! 당신의 컵케이크는 정말 놀라워요. 제 아들은 이 생일 케이크만 사달라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생일이라고 하니 여기 컵케이크 두 개를 더 선물로 줄게. 생일 축하해. 정말 고맙습니다. 맨디의 가게 맞은편에는 바니의 제과점이 있었는데 바니는 게을렀어요. 바니는 맨디의 가게에만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크게 질투했죠. 계속 이렇게 맨디의 가게가 잘 되면 내 가게엔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뭐라도 좀 해야겠어. 그래서 바니는 자신의 가게로 손님을 끌기 위한 계획을 생각했어요. 하나 가격에 컵케이크가 두 개. 하나 가격에 컵케이크가 무려 두 개. 맨디의 가게에 있던 손님 몇 명이 바니의 가게로 왔지만 금방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 가격에 컵케이크가 두 개. 아니, 네가 만든 컵케이크는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만 맨디가 만든 것이 더 맛있어. 게다가 이건 신선하지도 않다고. 미안하네. 어느 날 어떤 귀족이 맨디의 가게에 왔어요. 혹시 당신이 유명한 제빵사 맨디인가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들이 친구 생일에 당신이 만든 걸 먹고 오더니 자기 생일에도 그 컵케이크를 준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군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이걸 한번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결정해 주십시오. 어허,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정말 맛있네요. 아들의 생일을 위해 꼭 사야겠어요. 정말 잘 됐네요. 컵케이크는 얼마나 필요하시고 생일은 언제죠?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사흘 남았네요. 저희 집으로 100개 정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케이크를 만들어서 토요일 3시까지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맨디는 열심히 일해서 컵케이크 100개를 만들었어요. 한편 맨디가 주문을 많이 받는 걸 알게 된 바니는 주문을 망치기로 마음먹었어요. 귀족이 맨디의 컵케이크를 좋아하게 된다면 아무도 내 가게에 오지 않을 텐데 맨디가 만드는 걸 방해해야겠어. 그날 밤 맨디는 컵케이크를 모두 만들었어요. 드디어 컵케이크 100개를 다 만들었어. 아침이 되면 이것들부터 먼저 배달해야지. 내일 아침까지 남아있을 컵케이크나 배달해보라고. 다음날 아침 가게에 도착한 맨디는 쥐가 컵케이크를 다 먹은 것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해야지? 3시간 후에 컵케이크를 배달해야 하는데! 맨디가 무척 걱정하고 있던 그때 바니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건데? 바니! 넌 가게를 일찍 연 적도 없으면서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나는 오늘 귀족의 집으로 컵케이크를 배달해야 하거든. 그래서 일찍 열었지. 내가 만든 컵케이크를 망친 게 너였구나. 돈을 벌기 위해선 뭐든 해봐야지. 앤디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바니가 버린 상황을 이대로 놔두기 싫었고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맨디는 주방으로 빠르게 달려가더니 3시간 후에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보세요, 엄마. 케이크가 성처럼 생겼어요. 케이크 성이에요. 저거 사주세요. 와, 엄청나게 아름다운 케이크네요. 당신이 만든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맨디는 아무도 본 적이 없었던 케이크를 귀족의 집으로 가져갔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운 케이크예요. 고마워요. 컵케이크를 기대했겠지만 그래도 생일이니까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맨디는 이제 컵케이크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케이크를 만드는 걸로 유명해졌고 이전보다 주문을 훨씬 많이 받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맨디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